기쁨을 나는 알고 있지. 눈부시게 빛나던 그 미소를 그 의미까지도 함께 있는 이 시간을 기억해. 함께 있던 그 시간을 기억해줘. 그것은 꿈과 사랑과 이별 그리고 슬픔이었어. 슬픔이었어. 해저문 바닷가에 너울처럼 아름다웠어. 너라면은 나와 가겠니. 의문 속에 답을 찾아서 나와 가겠니. 함께 있는 이 시간을 기억해. 함께 있던 그 시간을 기억해줘. 알고 있지. 나도 몰래 흐르던 그 눈물을 그 의미까지도 함께 있는 이 시간을 기억해. 함께 있던 그 시간을 기억해줘. 그것은 꿈과 사랑과 이별 그리고 슬픔이었어. 슬픔이었어. 눈 녹은 산기슭에 햇살처럼 따스했었어. 너라면은 나와 가겠니. 의문 속에 답을 찾았어.